여기 이 밤에 다 있어. 굳이 우린 많은 말 따윈 필요지 않아. 내 눈을 봐봐. 가파른 호흡이 내게 닿으면 다른 소음은 낮추고 멈춰 눈을 맞춰 가까이. 급하지 않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 넌 내게 대답해줘. 너무 내가 원한 만큼 부드럽게. 달콤히 서서히 차분히 뜨겁게